겨울에 빌딩가에 화원이 들면 비둘기 날에 접고 키스를 찾는데 내 마음 빈 터전엔 낙엽만 쌓여 외로운 산을 고운 벤치에 앉아 애꿎은 신탄지만 홀로 태우네 서울에 고가도록 별이 열리면 꿈실은 사랑차가 선을 걷는데 남기고 간 아픈 상처가 세월이 흘러가도 아물길 없어 한 잔 술 들어보는 서울의 황혼